좋은 아침, 좋은 하루. 안녕하세요, 이용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달력을 보니까 어제가 입춘이었습니다. 낮의 길이도 조금씩 길어지면서 겨울다운 날씨는 만나보지도 못하고 봄을 맞이했네요. 입춘하면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고도 하죠. 혹시 자고 있는 나를 깨우는 시기라는 생각도 함께 들어지면서 한 주를 맞이하게 되네요. 계절이 물 흐르듯 지나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 벗어내고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실 늘 깨어있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2018년 새해도 벌써 한 달 보내고 두 번째 달입니다. 2월 중에서는 꽉 찬 한 주 시작하는 첫 주인 만큼 멋진 한 주 만들어가는 것도 깨어있는 인생 되실 듯하네요. 네,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수고하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2월 5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켈틱 우먼이 부릅니다. Green Sleeves. I 노래 영국의 전통 민요인데 네. 익숙하시죠? 그렇죠. 많이 익숙하세요. 분명히 아는 노래인데 왜 알지? 뭐 아마 이런 느낌을 가지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Green sleeve. 녹색 green, 소매. Green sleeve. 예. 우리가 뭐 롱 슬리브냐 숏 슬리브냐 이런 반팔, 긴팔 얘기할 때 그 슬리브. 그 슬리브. 그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초록색, 소매. 녹색, 푸른 뭐 이런 느낌이죠. 네. 그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70년대에 하사와 병장이 번안을 해서 부르기도 한 노래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더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16세기 무렵부터 애창이 되었다고 하고요. 셰익스피어의 희극인 윈저의 즐거운 아낙네들 속에서도 나오는데 헨리 8세가 앤 볼린에게 구애하면서 불렀다는 일화가 있죠. 예, 앤은 헨리 8세의 정부로 만족하지 않았고 전에 자신이 사랑하던 청년과의 결혼을 왕이 방해해서 헤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일부러 왕에게 아주 쌀쌀맞게 굴면서 애를 태웠죠. 예, 그린슬리브는 초록색 드레스를 입은 앤 볼린을 뜻하고 네. 왕이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앤을 원망하고 그리워하며 지은 노래라는 그런 썰이 이게 뭐 전설이라는 게 전설이란 건 항상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런 곡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도와주시는 분들이죠. 고객이 행복해서 좋은 하루 전화보험이 함께합니다. 전화보험, 믿을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샨스틸 변호사, 한국에서의 오랜 경험과 미국에서의 새로운 지식을 더한 임대순 박사의 연세 위장내과 내시경센터에서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일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네, 오늘은 이제 공감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카톡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공감 토크에 참여하시는 분들 두 분을 저희가 또 추첨을 해서 상을 좀 소정의 상품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공감 토크도 굉장히 간단해요. 저희 항상 뭐 1번, 2번으로 공감 토크를 하는데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네, 1번, 2번. 일단 1번은 슈퍼볼 봤다, 2번은 안 봤다. 벌써 오픈하시는 거예요. 네, 슈퍼볼 봤다, 봤다, 안 봤다. 2번은 안 봤다. 참 전하는 말씀 전해드리고 돌아와서 공감 토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쇼핑월드 신제품 신나는 매직 노래방 X7 탄생. 에코 기능은 물론 HD 고음질 사운드로 즐기는 내선안의 노래방 매직 마이크 노래방 X7. 직장 회식할 때 교회에서 차 안에서 우리 집 방 안에서도 신나게 즐기는 매직 마이크 노래방 X7. 트로트, 발라드, 팝송, 복음성과 찬송가까지 내 맘대로 부를 수 있는 신나는 매직 마이크 노래방 X7. LA점 팔가와 웨스턴, 부에나팍점 비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피부 밸런스를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피부과 전용 화장품 닥터랩. 시술 같은 홈케어로 놀라운 피부 개선 효과. 피부 전문의들이 만들어 믿을 수 있고 메디컬 스킨케어라 효과가 빠르고 안전한 닥터랩. 피부 타입에 따라 세분화된 효능이 뛰어난 닥터랩. 이제부터 피부 관리는 나이 성별의 구분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닥터랩. 글로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피부과 전용 화장품 닥터랩. 닥터랩 직영 LA 쇼룸은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유선입니다. 건강관리, 항상 우메캔으로 했는데 이번에 화장품까지 나왔더라고요. 역시 우리의 몸을 잘 이해하는 우메캔이니까 피부도 따갈더라고요. 우메캔만의 특별한 성분으로 약해진 피부 면역력을 올려주니까 탄력부터 주름까지 피부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우메캔 L&B, 지금 시작해보세요. 888-941-3311 888-941-3311 우메캔. 어? 사고 났는데 어떡하지? F1 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낼 수도 있어요. 한 번 고친 손님이 소개하는 에브리바디 오토바디 F1. 사고 나셨다고요? 사차처럼 잘 고치고 보험 처리도 깔끔하게 해주는 F1에 맡겨보세요. 2333-820300 범원과 11가 올림픽 경찰서 앞 에브리바디 오토바디 F1. 우와, 새 차가 됐네. 가슴이 콩당콩당 뛰고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뽀얀 자폐가 자꾸자꾸 생각나고 뜨거운 듯 시원한 그 맛. 아무래도 우리는 큰가마 봄탕과 사랑에 빠진 듯해요. 큰가마 새해 신메뉴 큰가마 봄탕. 사태와 양기럽 두꺼운 영양 만점의 곰탕. 고슬고슬 돌솥밥을 말아 김치깍두기랑 한 그릇 뚝딱 먹고 나면 감기와 물렀거라 큰가마 곰탕이 나가신다. 육개장 따로국밥도 사랑해주세요. 24시간 365일 오픈 팔가 큰가마 2133656788 투고 환영. 위산 과다 위산 역류로 고생을 하십니까? 한의사 송병찬입니다. 명치 끝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다, 목 안이 답답하거나 심한 입냄새, 기침을 자주 하거나 쉰 목소리, 속이 쓰리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각종 위장병을 쉽게 해결해 드리며 효과는 대부분 당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질병도 체질로 쉽게 해결하세요. 송병찬 팔체질 한방병원 323-734-8000 323-734-8000번. 김이 피부톤이 바뀐다. 2017 한국소비자 만족지수 1위 프라비오 플라즈마 홈케어. 주부님들 피부관리해야 하는데 금전적 시간적으로 너무 부담되시죠? 하루 10분 플라즈마로 관리해보세요. 플라즈마가 멜라닌 세포의 합성을 막아 피부가 환해지고 각종 피부 트러블을 없애주니까 매일매일 피부 달라지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아토피, 여드름, 모낭염은 사용 즉시 바로 효과. 프라비오 플라즈마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13-822-4188 822-4188. 꿈의 오토 쇼핑을 현실로 드림 자동차. 드림 자동차가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반짝이는 드림 스페셜을 마련했습니다. 드림만이 가능한 2018년 새해 리스 스페셜. 2018년형 토요타 코롤라 엘리 179불. 2018년형 토요타 레브4 엘리 219불. 2018년형 넥서스 ES 350 369불. 리스는 노다운의 3년 12,000마일입니다. 가든그로브와 뉴리엔드길 드림 자동차 714-903-2000번 714-903-2000번. AM 1650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 하시고 오늘 월요일 공감 토크 시간에는 미국의 일요일을 한가하게 만드는 대형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가운데서 글쎄요 뭐 단일 스포츠 규모로는 아마 역대급이죠. 세계에서 제일 큰 대회가 아닐까 생각되는 게 그 슈퍼볼이라는 것 자체에 보면은 하프타임 쇼가 엄청나게 인기 있는 대형 빅스타의 이벤트죠. 공연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나오는 뭐 광고가 뭐 몇 초에 얼마 뭐 이런 초단위로 계산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높다, 빅스타가 나온다, 다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본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 보면 누가 그렇게 돈을 내고 거기에 하겠고, 누가 어떤 빅스타가 거기에 출연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아무튼 뭐 엄청난 빅 이벤트인 이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치러지는 이 빅 이벤트를 우리 한인들은 어떻게 맞이하시는지, 특히 우리 한인들 전체 얘기가 아니라 좋은 아침 좋은 하루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더라고요. 슈퍼볼. 네, 슈퍼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슈퍼볼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 아메리칸 풋볼, 내셔널 풋볼 리그의 왕중왕전을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셔널 풋볼 리그 NFL의 NFC, AFC, 내셔널 풋볼 컨퍼런스, 아메리칸 풋볼 컨퍼런스. 이 양대 컨퍼런스의 1등끼리 붙는 경기. 네. 그러니까 야구로 치면은 내셔널 리그하고 아메리카 리그의 예, 플레이오프를 격돌. 거쳐서 올라온 팀들이 벌이는 월드 시리즈랑 같다. 근데 월드 시리즈는 7전 4선승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단판 승부라는 거죠. 그리고 야구는 1년에 162게임을 합니다. 사실 야구라는 운동을 진짜 좋아하지 않는 한 그 팀들 162게임 하는 각 팀마다 162게임을 하는 거를 모든 게임을 다 섭렵한다는 게 팔로우업 할 수가 예. 없어요. 그런데 풋볼은 딱 시즌 동안 16게임만 합니다. 16게임. 많지도 않아요. 횟수죠. 많지 않아요. 주말에만 딱 하면 돼요. 16게임하고 정말 딱 일요일만 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고 먼데이 나이트 풋볼 있고 그다음에 Thursday Night 풋볼은 있습니다만 이거는 또 이제 전국구 이벤트고 거의 일주일에 한 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풋볼 선수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뛸 수도 없어요. 죽으라는 거죠. 잘못하면. 그렇죠. 그거 이상 뛰라 그러면 죽으라는 거죠. 네, 온 몸에 타박상이니 뭐니 이게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군요. 자, 어쨌든 그런 풋볼 경기. 그래서 사실 내셔널 풋볼 리그는 미국에서는 인기가 가장 높습니다. 슈퍼볼. 네,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거기에다가 왜 NFL이 정말 인기가 많냐면요. 네. 야구 같은 경우에 셀러리 캡이 없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면 돈 많은 구단이 그냥 부자 선수 데리고 올 수 있으면 데리고 올 수 있는 제도예요. 농구도 네. 셀러리 캡이 있는데 소프트 셀러리 캡입니다. 돈 많이 내서 좋은 선수 영입 한 번에 척 해갖고 우승 딱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네. NFL은 아니에요. 하드예요. 하드. 딱딱해요. 그래요. 거기는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선이 있어요. 네. 분명해요. 그 구단마다 지불해야 되는 돈의 그 선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돈을 벌면 예. 구단주들이 나눠 가져요. 공산주의예요. 네. 그래서 예. 실질적으로 NFL은 매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게 힘들어요. 매년 우승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스페인 축구 리그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요. 네. 우리가 아는 팀이 잔치죠, 뭐. 몇 개 없어요. 예. 왜냐하면 걔네들만 맨날 우승하니까.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예, 뻔해요. 돈 들여갖고 세계에서 좋은 선수 다 갖다 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들러리예요, 진짜로. 안 됐어요. 그 리그 보면은. 저기서 축구 왜 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누구를 위한 축구인가? 예, 예. 그렇죠. 우승도 못할 거. 그쵸? 뭐 다 그래요. 근데 NFL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어느 팀이든. 그만큼 우승컵을 들기가 쉽지가 않군요. 네. 드래프트 픽으로 정말 예. 제대로 된 코너백 잘 뽑고 예. 그 코너백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선수들 잘 뽑고 선수 선별부터 좀 기준이 그렇죠. 다르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어제 슈퍼볼에 올라온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명문팀 아니던가요? 정말 명문팀이에요. 네, 진짜 잘해요. 그 팀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호불호는 뭐 그건 개인의 취향이지만 네. 역대 NFL의 역사에 이렇게 보면 이 팀도 진짜 one of the best 팀이 하나인 건 확실하다. 그동안 무슨 이런저런 게이트들이 많았어요. 네. 뭐 공에 바람을 뺐다는 그렇죠. 둥 또 빌 벨라첵이 상대방 암호를 그 작전 그거 하는 것을 몰래 해갖고 뭐 했다는 둥 뭐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인기는 없고 저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네, 굉장히 싫어하는 팀입니다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고 좋은 네. 선수들이 다 떠나고 함에도 불구하고 또 결승에 올라온 대단한 팀인데 어제 필라델피아 이글스 창단 이후 단 한 번도 슈퍼볼 우승이 없었던 그 팀.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예. 그 우승했던 닉 폴스라는 등번호 9번의 쿼터백이 막 트로피를 들고 좋아하는 이 친구가 원래 작년까지인가요? 원래 이 팀 에이스였어요. 근데 올해 네. 백업 주전 후보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갖고는 별로 뛰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보를 갖고 승승장구하다가 그 후보가 다쳤어요. 아니 이제 주전된 그 선수가. 네네. 그 후보로 밀린 이 선수가 올라와서 우승을 한. 이것도 신데렐라 스토리가 또 나왔네요. 네 이제 그런 경기였었죠 어제. 와 근데 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여기 전부 다 한가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러니까 저희 둘째 같은 경우도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요. 맥도날드에서 알바해요? 예, 알바 뛰는데. 와, 아니 요즘에 사실 시급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 미니멈 시급이 올라서. 뭐 7월에 한 번 더 오른다고 또 기대 부풀어 있어요. 그거 오르면은 엄마보다 더 버는 거 아니에요? 엄마보다 더 오를 수도 있어요. 아직 비교는 안 해봤지만 엄마 체면이 시급에서 조금 시급에서 제가 좀 밀릴 수도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꽤 알려진 방송인인데 엄마보다 더 벌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맥도날드에서 그렇죠. 예. 일하는 우리 알바생이 거의 1년 되나요? 저는 미국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뭐가요? 알바를 해도 네. 이렇게 인기 있는 라디오 서울 최고의 방송을 진행하는 엄마보다 더 볼 수 있다는 거. 엄마를 앞지를 수 있다는 거. 엄마가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그죠? 엄마가 적게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네. 아직 정확한 비교는 안 했어요. 솔직히 저는 몰라요. 예. 현주 씨 얼마를 챙겨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아니, 알바가 뭐 엄마를 이길 수 있는 이 나라. 광고 닦아하고 좀 숫자가 비슷해요. 그렇군요. 네. 네. 엄청 조금 받는 거. 엄청 조금 받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어제 맥도날드에서 어제 일했어요? 예, 다들 슈퍼볼 안 보고? 예, 썬데이에 항상 일을 해요. 썬데이 일을 하는데 이제 어제 픽업을 갔더니 엄마 오늘 이상하게 손님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이유가 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슈퍼볼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드님의 경우는 여기서 태어나서 쭉 자라고 그랬는데 슈퍼볼을 하는지도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몰랐죠. 이야, 그러면 이거 슈퍼볼이 우리가 뭐 미국 사람들은 다 관심 갖고 그럴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얘기가 되네요. 젊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현재 우리 카톡 들어온 걸로는 봤다 안 봤다가 어느 정도 비율 정도로 들어오고 있나요? 처음에 보내주실 때는 안 봤다 쪽이 좀 많으셨었어요. 네, 지금 현재 저희들 공감 토크로 슈퍼볼 봤다 안 봤다. 저희들이 이제 혹시 나만 안 봤나? 라든지 아니면 나만 뭐 이거 풋볼을 좋아하나?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저 방송 같이 듣는 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풋볼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지. 그래서 한번 공감 토크로 봤다 안 봤다를 가보는데요. 네, 1번 봤다, 2번 네. 안 봤다로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안 봤다가 좀 많으셨어요.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보신 분들이 계속해서 조인을 해주고 계시고 지금은 봤다 안 봤다가 4대 6 정도. 아, 그래 어쨌든 안 보신 분들이 조금 더 많은데 봤다 쪽도 사실 적은 건 아니었다. 네. 네. 또 지금 계속해서 봤다 쪽으로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예. 네, 네.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뭐 주중에 슈퍼볼을 앞두고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아,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가 이기든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이기든 무슨 상관이냐 이제 그런 말씀을 막 드리고 하면서 했는데 사실 그 필라델피아에 사는 저희 그 지인이 있으세요? 아니 저희 그 친구, 예. 제 친구 이제 딸이 필라델피아에 사는데요. 전화가 왔대요 친구한테. 아빠 여기 난리야. 우리 그렇죠. 우리 여자애들끼리 예. 다 모여서 풋볼 보기로 했어. 여자애들끼리. 예예. 근데 네. 그래서 여자애들이 어디서 풋볼 본다 했더니 제 친구가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는데요? 걔네 소주 마시면서 보겠대. 그래갖고 저희가 아이들이 얼마나 다 성인이다 보니까 성인이죠. 예. 예, 얼마나 웃었던지. 아유, 애들이 정말 벌써 그렇게 커서 예?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애들하고 같이 맥주도 마시고 같이 이렇게 해 이런 거 좋아해 뭐 하면서 네. 그 슈퍼볼을 그 동안에 쭉 자식들하고 같이 때가 되면 모여서 피자 시키고 아빠는 맥주 마시고 애들은 레모네이드 해갖고 통닭이랑 이렇게 뭐 해갖고. 했던 것이 쭉 연결이 돼서 이제 그게 이제 애들이 커갖고 뭐 이어가는 거죠. 이어져 가는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는 지금 완전 잔치 도가니죠. 아니 그 이겼으니까 잔치고 예. 그 전에도 예예. 이미 도시 자체가 이거는 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더라고요. 이 예를 들어서 이 동부 쪽에서 하는 풋볼은 뭐 뉴욕 대 보스 LA도 뉴잉글랜드. 아마 램즈가 올라갔었다면 그 기운 장난 아니었을지 않을까요? 여기 조금 그쪽이랑 비교하면 떨어지죠. 그런가요? 많이 떨어지죠. 네네. 그리고 아직도 얘기해요. 램스 온 거는 LA 램스 그래 뭐 아이 그래 너네 원래 LA 있었으니까 그냥 니네는 받아들이는데 차저스는 뭐니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샌디에고 차저스가 예. LA 차저스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로스앤젤레스의 이 풋볼 팬들은 레이더스가 왔어야 된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어쨌든 어제 이제 현주 씨는 풋볼을 모르고 룰 잘 모르신다며요. 예. 룰 모르는 상태에서 못 모르고 봤어요. 일단 보셨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분명히 내일 가면은 저 이용돈이가 엄청 떠들 텐데 거기서 뭐라도 괜히 뭐라도 추임새는 하나 해줘야 되겠다 꿀 먹은 싶어서. 벙어리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예.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앉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떻던가요? 어땠어요? 세컨 볼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요. 뭐 시작이야 그래도 경기니까 누구 편은 들어가면서 봐줘야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언더독을 시작으로 해서 필라델피아를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됐죠. 필라델피아 계속 언더독이었어요. 네. 매 경기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응원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뉴잉글랜드가 살짝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뉴잉글랜드로 갈아타? 막 이러면서 누가 이기든 뭐야? 막 이러면서 재미만 있으면 되지. 막 이러면서 네. 봤어요. 근데 점수가 원래, 엎치락뒤치락 하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 이 스포츠 경기는 재미있게 보려면 예. 한 팀을 응원을 해야 돼요. 한 팀을 응원을 해야지 재미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정해놓고. 같은 경우는 양다리 걸쳤어요. 그러니까요. 예. 평상시 성격이 나온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팀을 응원하는데 뭐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나눕니다.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를 응원하는 사람하고는 겸상을 안 한다. 아, 또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군요. 겸상을 안 한다. 그리고 만약에 어제 경기에 뉴잉글랜드 패치리어츠가 우승을 했다 그러면 예. 난 이제 NFL을 떠난다. 아, 그 정도로. 네.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막판까지 네. 가면서 마지막에는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찬스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은근 뉴잉글랜드 쪽을 좀 응원하게 되는 게 사실은 있었어요. 좀 했어요? 했어요. 당분간은 겸상 없습니다. 네. 당분간은 그거 겸상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사회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슈퍼볼은 하루면 끝나지만 네, 그 사회생활은 영원하다. 사회생활 오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필라델피아 이글스 당연히 응원했고요. 왜냐면 이제 너무 뉴잉글랜드 패츄리츠 독주가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흥미가 반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제 불안했어요. 2분 21초 남겨놓고 예. 이제 5점 차이밖에 안 난 이 상황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2분 21초라는 시간은요. 탐 브레디라는 그 뉴잉글랜드 패츄리츠의 쿼터백 진짜 투수로 야구로 말하면 투수 같은 이 선수가 자신의 기량을 예. 이 선수가 점수를 7점뿐 아니라 얼마를 더 낼지 모를 만큼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길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2분 길어요. 50초라는 시간이. 왜냐하면 그게 들고 뛰다가 넘어지면 시간은 계속 가는데요. 공을 못 잡거나 밖으로 나가면 시간이 딱 스탑이 돼요. 네. 그래서 길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서 보시면 재미가 있어지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펌블을 했어요. 탐 브레디가. 그 탐 브레디의 펌블의 역사가 또 있거든요. 언제 있었어요? 처음에 슈퍼볼 우승하던 해. 네. 그때 레이더스하고 눈발 날리는 데서 하다가 예. 이 친구가 펌블이 됐는데 그걸 레이더스가 리커버를 했어요.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그때 그 이게 펌블이 다시 나온 거예요? 이 펌블을 안 하고 예. incomplete 성공하지 못한 패스의 일부분이었다 그래갖고 뉴잉글랜드의 공격권을 계속 줬어요. 그 당시에 제가 심판 판정이요? 네, 풋볼을 엄청 많이 보던 저로서는. 예.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 판정이었어요. 물론 저보다 훌륭하지만 이제 팬의 입장에서는 그때부터 탐 브레디를 미워한 게 지금 제 역사가 10년이 넘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섹 당한 거잖아요. 어제 섹 당했죠. 예. 그리고 그것도 저 바로 그때 그랬어요. 왜 인컴플리 패스라고 얘기하지? 왜 조동아리 좀 놀려보지? 막. 예. 근데 그거는 뭐 no doubt. 네, 뭐 no questions. 이렇게 그러게요. 아주 그냥 너무 명백하게 참 결정적인 네. 기회를 캐치를 못한.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에게 우승이 돌아가려고 단 한 번 색 펌벌이 나온 게 그 중요한 시기 2분 정도를 남겨놓고 나왔다는 거. 네, 거기에서 이제 끝. 네, 그리고 46야드 루키 키커가 46야드를 그 마지막 순간. 1분절을 남겨놓은 그 마지막 순간에 차서 넣었다라는 거. 네. 아 거기서 결국은 필라델피아가 이겼겠구나.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 0초, 1분 1초도 0초를 예. 남기는 그 순간까지도 긴장을 놓을 수는 없었어요. 예,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명승부 중에 명승부였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앞에 나왔던 광고들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마지막 그때 나왔던 광고들이. 왜냐면 앞에 광고 나오면 쑥 자리 일어나서 화장실도 가고 뭐 딴 것도. 그때는 발을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TV에서 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광고도 뒤쪽으로 간 광고가 예, 더 약간 도박이거든요. 점수차가 많이 나면 뒤에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보통. 아예 됐다 하고. 아 그렇죠. 도박에 성공한 광고들이 있었더라. 뒤쪽으로 배치해서. 예,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이제 공감 토크 결론을 좀 내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럼 저희가요. 아무래도 지금 카톡으로 들어오는 거를 카운트를 해야 집계를 되니까 집계를 좀 해야 돼서요. 잠시 전하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돌아와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음주운전 형사법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최대 보상을 약속드리는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한국인 부인이 쉽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며 상담은 무료입니다. 2133865500번 브라이언 타필라 변호사. 행복한 여행사 하나투어와 함께하는 낭만 가득한 쉼표인 유럽. 엄선된 숙박과 식사, 보다 새롭고 다양한 볼거리로 구성된 패키지 여행. 미주 최초 베니스 2박 숙박으로 베니스 브라노 섬까지 관광, 스위스 알프스의 최고봉 융프라우 정상에서 즐기는 식사, 한결 더 여유로운 일정으로 유럽을 느껴보십시오. 고객 만족도 최고의 가이드 인솔자 100% 동행, 고객 만족을 항상 최우선으로 하는 하나투어만의 유럽 여행. 유럽 여행 예약 문의는 하나투어 2137361212, 2137361212, 하나투어. 이북엘 다이아몬드에서 알려드립니다. 다이아몬드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국내 최초 다이아몬드 책조술과 한우물 40년의 노하우로 전미국 도매상에서 매물로 나온 다이아몬드 중 지하의 감정선은 물론 언제든지 100% 교환 개런티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만 즉석에서 찾아드립니다. 즉석에서 찾아드립니다.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젊어졌다와 도자기 피부란 말이에요. 클레오파트라에서 시술을 받았거든요. 울세라와 레이저 잘한다는 클레오파트라.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클레오파트라는 주비덤, 볼루마, 보톡스 같은 필러를 정품만 사용해 알로간 본사 리베이트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정품, 정량, 완벽한 시술만을 고집하는 클레오파트라. 레이저 토닝을 세일 중인 클레오파트라. LA213487-5000번 다이아몬드바 909-595-5005. 해외 한인사회 최대의 문화축제인 제16회 한국일보 음악대축제가 4월 28일 토요일 LA가 자랑하는 세계적인 야외 공연장 헐리우드볼에서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매해 그 열기와 감동을 더해가는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최정상급 가수들이 더욱 새롭고 뜨거운 감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즐기며 최고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는 감동과 추억의 이벤트, 헐리우드볼 한국일보 음악대축제. 티켓 구입은 한국일보 사업국 3236922055, 692287 또는 koreanmusicfestiva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슈퍼푸드 연어, 연어의 생명 파워 연어청액. 연어청액의 힘을 생명공학 기술로 한 캡슐에 담았습니다. 연어의 힘 파워 DNA 1366066789. 회장님께 파워 DNA란 불뚜껑이에요. 돌아온 신혼 사장님 고맙습니다. 과연 사모님께 파워 DNA란 마늘나무에 꽃폈어. 김 사장 고마워. 연어 정자의 힘 파워 DNA 1366066789. NSI 바이타민 플러스. 세계 최초 유정란 배반엽 화장품 에그스템셀. 주름 없는 깨끗한 피부, 탄력 있고 윤기 흐르는 내 얼굴. 모든 기능이 더 강화된 2018년 신제품 에그스템셀 프리미엄 S.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새해에는 얼굴에 힘 좀 주고 살아요. 셀리온! 현명한 빨래방 선택. 첫째, 물이 좋아야 합니다. 24시간 코인 라운드리는 FDA와 아토피협회가 인증한 나노 워터 시스템 도입으로 빨래가 깨끗하고 신선하며 알러지와 아토피에 좋습니다. 둘째, 최신식 기계여야 합니다. 구김없이 빠르게 마르는 최신식 양방향 드라이어는 24시간 코인 라운드리뿐. 셋째, 쾌적한 환경이어야 합니다. 쾌적하고 넓은 파킹낮 친절한 서비스. 더욱 깨끗하게, 더욱 저렴하게 24시간 코인 라운드리. 1호점 웨스턴길 동양선교교회 건너편, 2호점 아담스길 놀만디와 볼몬 사이. AM 1650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좋은 아침, 좋은 하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뭐니뭐니 해도 또 하프타임 쇼 같은 것도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런 쇼를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보기 어려운데 너무 멋진 쇼를 또 어제 또 슈퍼볼에서 하프타임에 보여줬죠. 네.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네. 펩시에서 후원하는. 네. 펩시. 그 후원한다는 게 돈 냈다는 얘기죠. 뭐 광고비 내고 했다는 거죠. 엄청 알리죠. 계속해서 펩시 로고까지 나와가면서. 네, 그러니까 공연인지 돈, 광고인지 모를 정도의 느낌? 예. 그랬던 것 같아요. 뭐 다 돈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쇼 비즈니스, 예. 스포츠 비즈니스 그게 결합이 된 거니까. 네. 그래서 어제 그것도 좋았고 광고들도 뭐 특이한 광고들 많이 있고 앞으로도 이제 그런 광고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쭉쭉 나올 테고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공감 토크 슈퍼볼 봤다 안 봤다로 저희들이 집계 한번 집계해야 되겠죠. 네, 집계를 좀 해본 건 어떻습니까? 봤다 안 봤다가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거의 봤다. 비슷한데 이제 아 이제 슈퍼볼들도 많이 보시는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보다 말다 했다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이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 거예요. 다들 본다니까 나도 뭔가 보긴 봐야 되겠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이분으로 인해서 예 집계로 본다면 아 이분이 본 걸로 한다면 예 본 네. 걸로 한다면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다 말다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니까 예, 본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5대 4.5. 아, 보신 분이 더 많아요? 예, 집계해 보면. 예, 집계해 보면 결국은 보셨다 쪽이 조금은 더 높습니다. 거기에 댓글을 써주신 분들도 계시다고요? 댓글을 써주신 분들의 경우는 이민 15년째이지만 한 번도 안 봤습니다 하신 분이세요. 아, 예. 사실 저희들은 이 룰을 아니까 재미가 있지만 룰을 모르면 사실 약간 황당한 뭐 하는 거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해요 사실은. 예. 룰을 아무리 몰라도 축구, 농구, 뭐 아이스하키 막 이런 것들을 그냥 틀어놓고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룰이 습득이 되거든요. 근데 네. 풋볼은 조금 배우고 점수를 조금 사실 잘 아는 사람이 옆에 설명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쉽게 입문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보셨다고 한 분이신데요. 보시면서도 아마 뭐 함께 하시는 데가 쇼핑센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센터도 좀 한가하고 그래서 쇼핑도 하면서 보셨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 전체적으로 뭘 하겠다 마음먹으면 그 슈퍼볼을 하는 시간 동안은 되게 한가해요. 식당도 한가하고 오히려 아 물론 이제 대형 스크린 있는 식당 펍 같은 곳은 안 그렇지만 네, 좀 여러 가지로 한가했으니까 쇼핑도 좀 한가하게 즐기실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네. 슈퍼볼을 안 보셨다고 하신 분인데 피자 먹는 날로 알고 계셨대요. 슈퍼볼을. 아니, 그 피자도 원래 피자라는 것이 이제 예전엔 전화로 오더했고 요즘에는 앱으로 오더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근데 아마 배달 주문 배달 받는 데까지 시간이 평상시에 따따블 정도 걸리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사실 슈퍼볼이 문화잖아요. 예, 근데 배달하니까 또 청취자분 중에 네. 참여해 주신 분 중에요. 일단 안 본 게 아니라 못 보셨대요. 이분의 경우는 네. 케이블 연결을 안 해서 세 식구가 그냥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로 경청을 하셨대요. 근데 잠깐 밖에 나갔다 왔는데 케이블이요? 예, 케이블 연결을 안 그냥 공중파로 보는 건데 네. 아무튼 옆에서 들리는 소리로 경청을 하셨다고 합니다. 안테나를 안 다셨다는 거겠군요. TV에 그냥 이 디지털 안테나를 설치를 안 하시고 TV를 거의 안 보신다는 어떤 그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이 함께 얹어서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코스코 가서 전화로 피자 주문하면 쇼핑 후에 이제 찾아오는 시스템으로 피자를 오더를 할 수가 있는데 코스코를 이제 가서 전화로 이제 오더하고 쭉 코스코 한 바퀴 돌고 나오면서 그렇죠. 가져와 이러는 예. 시스템이죠. 근데 네. 어제 같은 경우는 전화를 아예 안 받았고요. 아, 사절. 예. 예. 전화 사절. 직접 예. 매장 창고에서 주문을 해야만 하는 날이었었다고 슈퍼볼 하는 날이라 그랬다고 함께 말씀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빠하고 아들하고 보통 거기다 엄마랑 딸도 다 같이 미국은 스포츠 아들만 하는 게 아니죠. 미국에 여기 주말에 나가보면 여자애들 다 뛰어다니죠. 축구한다고 뛰어다니고 야구한다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은 뭐 예. 스포츠를 남자만 하는 이런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면 안 되는데 같이들 앉아서 피자 먹으면서 예 이렇게 하루 같이 시간 보내는 어떤 문화로 자리 잡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장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자녀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네. 얘기하고 한마음이 되는 이벤트가 미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 추석이니 뭐 설에 모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또 우리가 설도 남았잖아요.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는 설. 세배들이로 모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뭐 얼마나 얘기를 합니까? 각자 또 하고 다 각자 할 거 하죠. 그렇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슈퍼볼에 조금 이게 같이 조금 문화적으로 같이 좀 해보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하루 정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도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보신 분 중에서는 해프타임 네. 쇼와 광고 보는 맛도 쏠쏠하고 아, 네. 그쵸, 그쵸. 미국에서 사는 재미의 하나로 자리가 잡히셨다고 하십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전해드리고요. 돌아와서는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 가운데 두 분 추첨해서 저희들이 또 상품 보내드리는 시간 잠시 후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어제 슈퍼볼 하프타임에서 선보인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노래입니다. Can't Stop the Feeling. Inside my bones, it goes electric wavy when I turn it on. Off to my city, off to my home. We're flying up no ceiling. feeling when we in our zon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Come on,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 stop. And under the lights when everything goes. Nowhere to hide when I'm getting you close. When we move, well, you already know. So just imagine. Nothing I can see but you when you dance, dance, dance. Feel good creeping up on you, so just dance, dance, dance. Come on. All those things I shouldn't do, but you dance, dance, dance. There ain't nobody leaving soon, so keep dancing. So just dance, dance, dance. So just dance, dance, dance. Ooh, it's something magical. It's in the air, it's in my blood, it's rushing on. I don't need no reason, don't be control. I fly so high, no ceiling when I'm in my zone. Cause I got that sunshine in my pocket. Got that good soul in my feet. I feel that hot blood in my body when it drops. Ooh, I can't take my eyes off of it. Moving so phenomenally. More like the way we rock it, so don't stop. Got under the lights when everything goes. Nowhere to hide when I'm getting you close. When we move, well, you already know. So just imagine. But you, when you dance, dance, dance. Feel good, good creeping up on you. So just dance, dance, dance. Come on. All those things I shouldn't do, but you dance, dance, dance. And ain't nobody leaving soon, so keep dancing. So just dance, dance, dance. So just dance, dance, dance. So just dance, dance, dance. 전 어제 이렇게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이제 이 노래를 딱 이렇게 마지막에 부르는데요. 네. 야, 만약에 저기에 슈퍼볼 하고 있는데 BTS 딱 올라오면 아, 방탄소년단이요. 와, 어떨까? 그냥 소름이 쫙 끼칠 것 같다는 아, 그러게요. 예? 그런 모습도 저희가 한번 기대해 보게 되네요. 아니, 한번 언젠가는 예. 그 정도로 좀 우뚝 섰는 우리 한국의 응원해 보겠습니다. 그룹이 예. 나올 수 있을까?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텐데 어쨌든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무대를 얼마나 멋지게 장악할까? 아유, 그럼요.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자, 저희들 두 분께 상품 드리려고 뽑았죠? 유니스 박님 그리고 썬님 축하드립니다. 유니스 박님, 썬님 두 분 오늘 참 공감 토크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팔가랑 웨스턴에 있는 정금사 연물 옆에 늘 푸른 농장의 갓김치 그리고 벌몬하고 이제 오가 좀 오가라는 표현이 정확히 맞을 것 같습니다. 4가 5가 사이에 있는 빨래방이 있는데요. 여기 아주 진짜 좋아요. 카페 런드리. 카페 런드리. 예. 굉장히 넓더라고요. 넓고 너무 쾌적하고 카트도 많고 파킹 랏도 많고 이곳에서 또 왜냐하면 사실 아무리 같은 집에 빨래방에서. 예, 세탁기 있어도 이불 빨래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래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빨래 할 수 있는 빨래방 교환권 또 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막 넘어섰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수은주가 뚝 떨어져도 공기가 차갑게 느껴져도 우리 가족이 건강한 건 전자파 걱정 없는 명품 전기요 쉴드라이프 덕분이죠. 김수전기 쉴드라이프 대방출 이벤트. 잠자리가 편안한 최고급 온열 전기요 쉴드라이프는 전자파 완전 차단, 항균 탈취, 3중 발열선 기능으로 화재, 화상, 누전 오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김수전기에선 쉴드라이프 전기요가 사이즈에 따라 279불부터, 쉴드라이프 전기 온열 매트는 사이즈에 따라 259불부터, 또한 전자파 차단으로 탈모 예방에 최고 고인 쉴드라이프 헤어 드라이어가 149불 99 플러스 트리트먼트 패드는 보너스. 이제 쾌적한 잠자리와 건강한 헤어스타일링은 쉴드라이프에 맡기세요.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김수전기 K브랜드 아울렛 2018년 10년 최대 기획전. 지금 막 도착한 엘리프 마사지 체어를 소개합니다. 유통에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2290불, 2290불에 보급형 소비자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번 달에 사시는 분에 한해 2290불에 택스 포함 무료 딜리버리 해드립니다. 또한 게르마늄 팔찌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 K브랜드 아울렛에 오셔서 마사지 체험관에서 체험도 해보시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1032 크랜셔 블루버드 3237465077 3237465077. 더마니가 직접 운영하는 블란스 안경원의 새해 경품 대박 잔치 행사.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업투 50% 세일. 시력 검사와 안경테 렌즈가 59불부터. 전자파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블루텍 렌즈. 각종 콘택트 렌즈 스페셜 가격 및 리베이트. 센츄럴 헬스 케어 포스트 시니어 HMO 지정. 젊은층을 위한 TPO, DSP 지정 업소. 안경하면 블란서 안경 검안과 213-487-1001 487-1001. 경품 잔치를 놓치지 마세요.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여보, 전기세가 또 올랐어요. 어쩌죠? 우리도 태양열 전기로 바꿔볼까? 그거 좋죠. 지금 스타산솔라에선 설치, 수리, 교체, 보험에 워런티가 모두 무료고 시스템 모니터링까지 해준대요. 비용이 공짜라고? 그리고 설치 후 1000불 캐시백에 친구나 이웃을 소개하면 또 1000불을 준대요. 스타산솔라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겠는걸? 전기 절약의 지름길 스타산솔라 714-735-8133 714-735-8133. 신뢰할 수 있는 케네스김 가정의학 전문의. 주치의 선택이 어른들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 예방과 치료의학 전문 의학 박사 케네스김 가정의학 전문의. 주치의 평가 한인의사 중 최고점을 받은 믿음이 있는 주치의 의학 박사 케네스김. 케네스김 가정주치의 213-234-5575 234-5575.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CC 다이아몬드. 발렌타인데이 맞이 전 품목 50% 빅 세일. 안녕하세요, CC 다이아몬드 크리스티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50% 가격 세일을 준비했습니다. CC 다이아몬드 213-387-8700. 기간은 딱 열흘간 2월 14일까지. 이제 트럭 보험도 썬입니다. 전문성을 요구하는 트럭킹 보험료를 최대 30% 절약. 트럭킹 차량들의 꼭 필요한 트럭 등록 전문 대행 서비스. 트럭 48개주 등록 스티커, 이프타, DOT, 4개주 퍼밋, 본드 등을 대행해드립니다. 해마다 급등하는 커머셜 보험료. 꼭 한 번씩은 다시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 사업체 보험, 그룹 건강보험 전문 써니 보험. 이유 없이 비싸진 않은지 꼼꼼하게 찾아드립니다. 비즈니스 전문 써니 보험 213-480-0088 480-0088. AM 1650 라디오 서울.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네, 어쨌든 뭐 이 빅 이벤트였던 슈퍼볼은 그렇게 끝났고요. 내년 즉 이제 올 시즌이 오게 되면은 로스앤젤레스 램스하고 로스앤젤레스 차저스가 있으니까 한 팀에다 좀 정을 붙이고요. 램스가 지금 좀 좋거든요. 정을 붙이시고 풋볼도 관람하시면은 재미있게 보실 수 있는 운동 중에 하나. 운동 중에 보는 재미가 제일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져요. 다른 스포츠 보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숫싸움이 또 많고요. 또 굉장히 재밌습니다. 예. 하는 것은 우리가 못하는 운동이잖아요. 절대 할 수 없는 운동. 예, 거의. 근데 관전으로는 정말 관전으로는 진짜 재미있는. 그러니까 뭐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세금 보고하는 그런 시기 요즘 한참 막 그 29일부터 시작을 했죠. 예, 보고하라고 예. 막 이렇게 날라오고 막 이러는데 오늘 한국일보에 보니까 지난달 29일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가 접수 시작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세금 보고 대행자를 노린 신종 사기가 등장해서 세금 보고 대형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개인 정보를 도난당한 납세자들도 인지하고 있어야 할 부분으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방송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새로 나타난 사기 수법은 납세자의 실제 은행 계좌가 포함이 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사기꾼은 세금보호 대행자를 통해서 빼돌린 개인정보로 환급을 요청하고 디렉트 디파짓으로 받을 계좌까지 납세자의 것을 도용하고 있습니다. 환급이 완료된 뒤에 사기꾼은 본인을 콜렉션 에이전시라고 속이고 납세자에게 연락해서 IRS가 잘못 송금한 환급액이 있으니까 제시하는 계좌로 재송금하라고 지시하는 식이라고 합니다. 네, IRS는 사실상 올해 들어 처음 적발된 새로운 형태의 사기이기 때문에 총력을 다해 저지에 나서고 있고요. 해커들이 납세자의 정보를 한꺼번에 대량으로 훔칠 수 있는 세금보고 대행자를 본격적으로 노리고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사기꾼들은 수백, 수천 명의 납세자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대행자를 공략해 확보한 소득, 부양가족, 크레딧, 공제 내역 등으로 가짜 환급을 신청하는 식으로 IRS를 속이고 있다고 하는군요. 이에 대해서 IRS는 대행자의 행동 요령으로 모든 직원에 대해서 피싱 이메일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고요. 강력한 패스워드를 사용하되 어카운트마다 패스워드도 달리할 것을 권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익숙한 이메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어서는 안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IRS e-services가 보낸 이메일 같은 경우 직접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링크가 포함된 경우에는 클릭하기 전에 커서를 올려놔서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신 후에 열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고객과의 연락은 이메일 이전에 전화로 먼저 확인한 뒤에 교신을 하고요. 보안 소프트웨어 사용을 생활화하고 수상한 이메일이 발견되면 즉각 IRS로 보낼 것도 함께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메일로 오는 것은 항상 신뢰할 수 없다면은 그걸 열어보지 말고 예, 따로 그 웹사이트에서 보낸 데가 어딘지 우회해서 예, 다른 창을 열고 들어가서 보시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좋은 아침, 좋은 하루 1부 끝곡입니다.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2부에서 뵐게요.